사랑 도련님과 정든 밤을 못 잊어 얼어붙은 마음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실날을 기다리는 가주셔 찬바람 내 가슴에 흰눈은 쌓이는데 이별의 슬픔 안고 가주셔는 흘러간다 보내드린 첫사랑 맺은 열매 웃기 전에 떠났네 내가 지은 죄이기에 끌려가고 끌려가도 죽기 전에 다시 내 가슴에 흰 눈은 쌓이는데